17. Yeah.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. 도와줘 SOS.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마음이 전해질까? 마음을 꺼내서 너에게 복사해 붙여야 하는 건가? 오늘 멋진 날에 나에게 짠 하고 나타났어. 내 마음을 취하고 시선을 빼앗고 넌 욕심쟁이. 네, 하고 싶었던 말은 Don't take this the wrong way, but 너 말고 난 보여. It's so wise, size, baby. At the same time, I know you just can't get enough. 날 너에게 속임없이 보여주고 싶어. 우리 서로를 선택했고 나로 단위로 집중해. 널 볼 때 나 숨이 체할 것 같아. 평소엔 안 그러는데. Yeah. 사전에 널 찾으면 나로 정이 돼. 쓴 좋겠단 말야. 근데 오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? 인터넷에 다 물어볼까? 어떤 옷도 어떤 곳 공부를 이렇게 말해볼까? Hey. 우린 서로를 선택했고 나눠 단위로 집중해. 널 볼 때 나 숨이 제한 것만 같아. 평소엔 난 그런데 yeah. 참겠어. Baby, 분명 해이래. 너의 마음속을 달려가는 중인데. Baby, 이제 겁이 다 왔어. 더 신나네 더 신나.